steady. Don't wanna be uncertain. Could you wanna stay calm? 난 너의 그림과 같아. Every time I see you. 너의 머리 또 마음까지 내 걸로 다 거기 맴돌지 말고 좀 내 앞으로 와 같은 거 아니까 너 뺄 생각 말고 생각해봐 우리 둘이 내 뭐 할까 Baby you 난 내